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 나와 하나님이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내가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가라고 준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다 다르지요.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지체들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을 사실은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다른 그렇게 나와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품을 수 없고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품고 안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다 들은 말씀이시죠? 예,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예,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자, 그런데 이런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상하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왜 이런 힘든, 그래서 어떤 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고 떠나고도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도 이 형편도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에 이 형편을 이 환경을 주셨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 환경 너머에 있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바울도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을 나도 하고 있다. 나도 왜 내가 이런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이런 고난만 있고, 그죠? 고통만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낙망해서 그냥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싸움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함께한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또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셔야 됩니다. 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 용서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더 기회를 한번 더 주어보시지요. 사랑해보시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싸움을 해갈 때 도대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지체들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이 지체들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일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힘이 되는, 서로가 격려해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예,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그죠?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하는 공동체. 예. 금주의 새벽기도 말씀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 예,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쉽게 권면이나 쉽게 위로라고 할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예. 어떻게 하랍니까?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죽어버리는 게 낫다. 예,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너가 눈으로 그러느냐? 눈을 빼버려라. 손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손을 잘라버려라. 발로 하느냐?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이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 사람을 격려할 것인가? 이 사람을 위로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싸움을 잘해갈 수 있을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죠? 자, 성령의 교제. 예, 성령의 교제. 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부축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성령이 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뭐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무슨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뭐 꿈속에 서로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와 내가 다른데. 내가 너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 속마음을 내놓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닌데 그런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마음. 예, 속사람을 드러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무슨 뭐 취미생활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거짓이나 위선이나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를 드러내서 그 사람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가고 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위를 이야기합니다. 위. 자비는 내장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 아픈데, 아, 이건 나밖에 몰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아픔을, 그래, 누군가는 알지. 아, 내 마음을 누군가 알지. 내 속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힘든 이 마음을 알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죠? 헤어지고, 만나고, 떠나고, 보내고,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프지만, 아픔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 누구에게, 누구에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누구에게 공감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힘듦의 그 시간들은, 그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은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얘기를 하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권면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위로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너가 하나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교제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가요,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생각이 같아진다. 같은 사랑을 한다. 마음이 합쳐진다. 인간적으로 그것이 될 것이다. 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남편 아내에게 쫓겨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SBS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아내들한테 다 불평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내들은 뭔가 우리 편을 들은 것 같더만 끝에 좀 이상하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남편도 안 그래도 요새 구박받고 사는데 아,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설교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다 모여서 이제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 결혼 기념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떤 결혼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우리 집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아 이 스마트 밴드를 하나 사주면 진짜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량을 다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부족하면 운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건강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면 이제 그 돈을 페이를 해야 되는데 밤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스럽게 내가 당신의 그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스마트 밴드를 주문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취소했습니다. 예, 그 저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체크가 되니까 아, 그럼 자기 운동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한테 무슨 족쇄를 세우냐 막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예, 결혼한 지 29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예,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얼마나 그죠 마음을 합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를 너희들이 이루어 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를 방해하는 것과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하나됨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소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예, 우리의 이기심, 교만, 하나를 막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 무엇입니까? 예, 이타심과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옛날 성경에는 허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 오버플로우드, 플라우드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교만, 예, 이거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 여러분 교만은 기본적으로 그죠 비교해서 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다 비교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죠 사람과 사람을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인정하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모였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겁니다.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죠? 살인한 사람한테 난 저놈보다 나. 예. 이런, 예. 비교를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본질상 있는 내 내면의 그 더러운 죄성들이, 그 죄가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끝없이 나를 죄책감에 빠지고 움츠러들게 하고 어둠 속을 헤매게 하기에 그 속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너와 나를, 너와 나 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겸손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뭐 난 잘 못해요. 뭐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유가 저 사람이 뭐 특별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수많은 수십억이 있는데 왜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들, 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이유가 있으시다. 특별히 사람들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FC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속했던 단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Stand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그렇죠?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환경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에 교만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내 선생님인 것입니다. 내 스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죠? 나를 통해 배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런 거를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 말을 하거든, 그게 당신의 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배우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해 배우고 계십니까? 예. 내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바꿔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들리십니까? 또 듣는 이야기. 지난주 듣는 거 비슷하네. 뭐 새로운 게 없구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고 혹시 앉아 계십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선생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치기 쉬게 한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심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봅시다. 참 한심하죠. 참 미국.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드디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막말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매춘부다. 마약 밀수자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국경을 차단시키는 장막을 세우겠다. 한국을 상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간다고 한국은 미쳤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무슬림을 다 입국을 막겠다. 뭐 뚱뚱한 사람을 돼지다. 뭐 이러면서 그죠? 아주 막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화당에 미국의 한 공화당, 예, 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예. 이 사람의 그런 사상을 극단적 국가 이기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57% 정도가 이 국가 이기주의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막말을 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도대체 상식도 맞지 않는, 누가 봐도 이건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해야 될 이 상황에 있는 이런 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만 잘 살면 이 뭐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를 보면 참 같은 면이 참 많은데 참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국에는 왕족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는 왕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프랑스를 가봤습니다. 프랑스를 갔다가 이 베르사유 궁전을 가봤어요. 가서 걔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혁명은 일어났어 있다. 만약에 이런 데에도 만약에 프랑스 사람들 가만히 있었다. 그건 참 비정상적이다. 당연히 왕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예, 거기를 다니려면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과 영국의 이 버킹엄 궁전, 이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의 크기는 720만 스퀘어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 버킹엄은 17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궁전하고 프랑스 궁전의 차이가 40배가 넘습니다, 쉽게. 예. 여러분, 한번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런 그 이 내부인데요. 한번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봅니다. 거울의 방이라는 데를 가면 다 금이고 뭐 샹들리에가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침실에 가니까 이 침실을 금으로 막 다 짜놨어요. 금실. 아,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야,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예. 네. 그러니 다 죽지. 예. 네. 그럼. 근데요, 이 영국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세옥 어릴 때 그 영국을 갔잖아요. 근데 어린이날이 되면 모든 어린이들에게 여왕이 용돈을 줍니다. 우리 애가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유학생 애인데도 용돈을 줘요. 예. 매년 그렇게 용돈을 줍니다, 여왕이. 또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되면 여왕이 또 돈을 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예, 그게 쇼인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그죠? 내가 혼자 잘 살면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일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살고 있는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찍 교회로 오면 어디다 주차를 하십니까?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찍 왔으니까 편한 자리에 주차하자. 일찍 왔으니까 멀리 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죠? 어르신들, 또 아기 있는 사람,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하고 멀리서 주차하고 걸어오자.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연습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가 되는 것들은, 그죠? 우리에 있는 무언가 큰 것들을 막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죠? 예, 내가 조금 더 걷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예.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절대적인 명제가 뒤따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그 나쁜 사람들은 나만 잘 되고 너는 잘 못 되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다 그렇죠.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만 잘 되고 싶진 않죠. 그죠? 뭐 내가 잘 되는 만큼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너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너는 잘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너가 잘 됩니다. 나는 희생 없이 내 걸 다 챙기고 너도 잘 되라.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희생이 없이, 내 손해가 없이 내가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자기 희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했다면 먼저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없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시키고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최종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친구로 해서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희생의 자리까지, 나를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고 싶다, 가야만 한다, 가려고 애쓴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고 살겠어. 난 내 것만 챙기면서 살겠어. 그거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예수를 믿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꺼이 취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희생, 자기 희생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얼만큼 희생해 갈 것인가, 이게 신앙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를 희생할 때 방해합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예수를 못 닮아가게 하고 예수의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도 간단합니다. 꼭 지금 해야 돼. 꼭 너가 해야 돼. 그 사람 네가 희생해도 몰라.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줄 거야. 사단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야 할 때 왜 그래 갑자기? 예? 뭐 좀 열심히 내더만 뭐 설교 열심히 듣는 것 같더만 좀 이상해졌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예. 너무 물들지 마.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듣게 될 방해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를 손해봤다고 해서 두 개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어리석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를 희생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 당신 대단해 내가 두 개 줄게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준다고 해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두 개를 주는 존재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은 안 올 줄 모른다. 그렇지만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손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예.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못 받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세들백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런 그 기독교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 그분이 저 오바마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기도도 했습니다. 예,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아들이 2013년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던 아들이 불법 무기 판매자에게 총을 구입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무기를 판매했던, 불법으로 판매했던 그 딜러를 알게 되었고 그 딜러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용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 역시 미래에 더 많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 사람을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건지 모릅니다. 어떤 면 믿음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단지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보라.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봐라. 용서로서, 잊는 것으로서 그 사건을 그냥 뭐 아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 선한 것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우리를 희생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어떤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기적인 내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결과를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